습관처럼 익숙하지. Take a look around at this place, yeah. 내가 원하는 건 없어. 마음에도 없던 거짓말들 내 자신을 잃어 so bad. 감정들이 없는 인형같이 억지스러 미숨됐어.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. I'm a crazy tomboy 다시 패스포트 yeah. 그녀처럼 잡아 hair blonde 또 내가 단단하란 맘에 안 들던 네 엄마께 나도 별로였다고 전하고 넌 아차라고 말해 또 그놈의 예의 뒷담보다 납담이나 넌 없겠지만 패기 네 다음에 인겐 다 안 된다 애기 취급 전에 맞춤법이나 맞춰 안 돼 아이여 내게 뭐라 해도 관심 없어 Like a diamond shine. Why you think that I'm a piece of glass? Break my heart, you can see the real me. Go to hell, baby, what's it to ya? I am high priced like a diamond shine. Why you think that I'm a piece of glass? Break my heart, you can see the real me. Go to hell, baby, what's it to ya?